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하면서 대제사장 마가복음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문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 그래서 죄 문제는 구약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 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사장의 권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를 부여받죠. 근데 모세가 대제사장의 권세를 아론에게 넘겨줬어요. 아론에게. 오늘날 이죄 문제를 따질 때그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물론 첫사람 아담 속에 로마서 5장 12절대로 죄와 사망이 그 아담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거기서부터 따지면 또 창세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창세기를 안 다루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일 마지막 제사장 밥티스마 요한 뭐 세례 침례 요한의 등장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3장 14절 이하에 밥티스마 요한 보고 네가 나한테 물로 밥티저를 주어라.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죄사함을 통해서 연합되는 존재를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자기 좋아하는 성경만 자꾸 따라가요. 점점 신앙생활이 얼마를 몇 년을 했느냐. 난 직분은 따지지 않아요. 직분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투와 요한에게 대제사장의 권세.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구체화시켰어요. 그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가면 5대 제사를 들면서 그 죄사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까지 5대 제사 문제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해서 다섯 가지 죄를 사해주는 이 문제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또 그러죠? 예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예요. 하나는,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해주러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죄를 사해주려고 하면, 구약의 아론에게 주었던 대제사장의 권세를 예수님이 돌려받아야 돼. 왜? 예수님은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났죠. 성장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죄를 사해주는 일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공생애,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문제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려면 대제사장에게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샤갈의 아들 밥티스마 요한에게 죄를 사는 권세를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완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임마누엘 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제 할 얘기고 마가복음은 그대로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어요. 마태는 뭐 어느 신학자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만 공부하면 돼요. 아니라고요. 그것은 시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인데 마가복음에 가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인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려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밥티스마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밥티스마 요한의 사역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같이 구체적으로 출생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밥티스마 요한이 출생했고 6개월 후에 예수님 탄생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네 가지 복음 중에 1절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이라고. 죄를 어떻게 사해주느냐. 그 사람들은 뭐 그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고 어디를 보면 어떠냐. 어리고 연약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장하고 나면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특성을 이제 한 분 예수에게로 압축을 시켜서 그 압축된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압축이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받은 해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도하다 하는 문제를 확증을 하면서 기도하는 문제를 기도하는 장소하고 붙여서 기도 문제를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원전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설명이 복잡하냐? 원전 강의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전체의 과정을 알고 출발을 해야지 저 무조건 모르고 원전 강의다 하니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냥 원전 강의로 바로 들어가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왜? 내용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달이 안 되는 그냥 상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역사적인 그냥 존재적인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구분을 해놨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볼 때의 의미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오늘날 우리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도,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 다음에 사이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바울 서신이 나온다고. 즉, 로마서에서부터 쭉 바울 서신이 나와요. 기도하는 장소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기도하는 장소가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나요? 없었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도 기도하는 장소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나타날 때까지도 기도하는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기도하는 장소를 특히 이제 번제단을 쌓고 이제 기도를 내용을 얘기하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염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제 이렇게 하고 언제 이렇게 해라 하는 방법론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면하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종으로 팔아먹을 때에도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명의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구덩이에도 넣었다가 꺼냈다가 나중에 죽이지 말자 하고 애굽에 종으로 팔았다.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씩씩거리거나 이빨을 갈거나 두고 보자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한 것 좀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는 성경적인 이런 게 나와야죠. 무조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것만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에 한 기도, 기도 장소, 무슨 내용을 기도했느냐지 오늘날 같이 그저 그냥 인간이 잘되고 인간이 축복받고 인간이 뭐하는 살다가 죽을 인생을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 장소를 뭐냐? 이건 죄 문제와 구원 이후에 기도하는 문제까지 다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기도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기도 장소를 정해줬죠, 이제. 기도 장소를 정해줬어요. 언제부터? 성막.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1년 지나고 나서 성막을 만들어줬죠. 이거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밤에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 구름기둥 주로 낮에 이동을 했는데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다가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의 기도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 성막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돌성전이 이루어졌죠. 돌성전. 그래서 특히 이제 역대하 6장에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돌성전 지어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기도하는 내용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돌로 지은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은 돌로 지은 성전에 와서 그 모든 내용을 기도를 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에 16시간, 13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같으면 며칠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근데 그땐 비행기가 없었어요. 땅에서 제일 빨리 가는 게 달리거나 아니면은 말을 타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생기면서부터 그 전에 로마 제국 이전에 솔로몬 때 짓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돌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방인들이 돌로 지은 성전에 오진 않지만은 돌로 지은 성전을 향해서 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돌로 지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돌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과 거리가 얼마든지 떨어져 있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 성전은 직접 와서 하거나 간접적인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접 간접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성막으로 있을 동안에는 다윗도 죽을 지경이 돼도 성막에 가서 기도 안 했어요. 성막에 가서 배가 고플 때 안식일에 드렸던 빵을 얻어가지고 갔지. 하지만 다윗도 문제가 생기면 성막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말라기까지 끝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나라가 점령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됐는데 돌로 지은 성전이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 과정 중에서 말라기 이후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 성전에서 기도하든 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려와서 해줘야 할 일이 있으면 내려와서 해주고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다 역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지구로 왔다고. 누구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제 직접 다니시는 거예요. 직접. 다니시면서 죽어가는 딸을 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사람 보내가지고 내 딸 좀 찾아달라고. 나자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와서 좀 살려달라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다윗의 자는 예수여 하고 했더니 하늘에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지구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병을 고쳐주고 문제 해결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사도행전 하늘로 똑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들으시겠다. 만약에 장소를 고집한다고 그러면 바다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가 없는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다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했어요. 바울 서신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어디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다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영접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이 뭐냐?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말씀 듣고 같이 먹고 하면은 그 영접한 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갔다가 오실 때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아들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로 지은 성전인데 십자가에 죽고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내가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 되면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떠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건물 교회여야만 한다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적이고 공관복음적인 얘기고 구약적인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면 내가 이제 산돌성전이다. 육체된 성전이다.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산돌성전된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와 장소와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산기도를 간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면 산기도를 굳이 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를 가야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해놓고 어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뭐 해가지고 거기 가면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다, 응답이 빨리 온다. 그거는 예수 아직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왜 쓰는지 그게 문제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장소가 바뀐 거예요. 왜? 예수 안에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니까. 그 시간을 정하고 지금도. 왜?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주 안에서 우리 뭐 화목했네. 주 안에서 행복했네. 주 안에서 뭐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위치가 어디냐. 지금도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면 뭐 거룩한 장소가 있다. 응답을 잘 받는 데가 있다. 그건 전부 다 주님 안 만난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장소는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되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영접했는데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라고 또 가리킨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장소를 이제 정하면 안 돼요. 때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얘기할 필요 없다고. 방법은 어느 내용을 할 거냐는 방법은 나오지만 응답을 잘 받는다. 자세, 마음은 중요하죠. 마음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시대와 때와 상황과 존재가 구원의 이런 내용들이 구원도 시대적인 구원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제 한눈에 다 보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이렇게 예수님 몸 바뀌냐? 하늘에서 들을 때냐? 직접 지구상에 오셨을 때냐? 우리가 돌로 지은 산돌 성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성전이 된 상태의 기도냐? 이러한 장소가 명백한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기도하는 장소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3일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은 돌 무덤에 계시죠? 돌 무덤. 돌로 만드는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요 3일 동안 마태복음 12장 40절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땅속에. 땅속이 카르디아였죠? 땅의 마음속에 3일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쉐올. 신약에서는 음부에 3일을 계셨다. 그냥 예수 십자가 내 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에 왜 있었던 장소를 왜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3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도 아니고 땅속도 아니고 쉐올 음부도 아니에요. 땅속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바위로 된 무덤 속에 계셨어요. 무덤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0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봅시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세요?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세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6절 예,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 세마포로 예수님 죽은 몸을 싸서 어디에? 땅속에요? 바위속에요? 바위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 3일 동안 계신 장소가 땅속이 아니에요. 바위를 통바위를 파가지고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거기 들어가 계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60절이나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바위 속에 돌로 된 속을 파가지고 예수님 넣어놨어요. 그런데 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왜 땅 속에 아니죠. 땅의 마음 속에. 아 땅이 무슨 마음이세요? 땅이. 요나서 2장 가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밤낮 3일을 쉐올 음부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왔다.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그 순서의 의미가 다 있다고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만 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과 3일 그 계셨던 돌 무덤 바위 속에 계셨던 이것을 큰 물고기 뱃속에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 속에, 세 번째 쉐올 음부의 속에 세 가지가 이거 다 연결돼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면,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다 같이 나 때문에 가서 나 때문에 죄가 있는 나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땅 속에 땅의 마음 속에 세 번째 음부 쉐올 뱃속에까지 세 가지 사건을 다 해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근거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어떤 것 속에 우리가 빠졌는데 거기서 뽑아내신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천국을 간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사람한테 큰 물고기, 창세기 1장에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찾으러 다니지를 않나. 예수님이 3일 3야를 땅 속에 아니고 땅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무슨 관계야?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낮 3일 3야를 땅 속에 아니에요. 땅의 마음 속에 들어간 사실 없어요. 보면은. 왜? 돌로 된 무덤에 있었는데 땅 속에 왜 가요? 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황 이걸 다 풀어줘야 돼요. 큰 물고기 고래 뱃속이 아니고 마음 속에, 땅 속이 아니고 땅의 마음 속에, 세 번째 쉐월 음부의 마음 속에 세 군데를 거쳐 나온 얘기를 순서적으로 해야 아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지냈구나. 지금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큰 물고기의 뱃속이냐 땅의 마음 속이냐 음부의 뱃속이냐 세 가지를 다 가지고도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이 세 가지를 내가 해결을 했다. 우리가 마음 속으로 살고 마음의 세계를 그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처리는 3일 3야를 그 세 가지 과정을 거쳐줘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야, 그 예수를 영접을 해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지 못했던 죄의 성품, 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인간적인 성경 가르침은 어렸을 때 얘기해요. 좀 크고 나면은 그 얘기 필요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현실화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저 내 죄 사함 받고 그저 죄의 사함이냐. 죄 속에 있었던 과정을 풀어주는 게 밤낮 3일 3야를 있었다가 거기서 나온 사건이 현실화되고 부활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부활만 따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중간 과정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 몸의 상태, 삶의 구조, 기능, 삶의 목적이 큰 물고기, 땅 속에, 쉐월의 마음 속에 그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다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인생들이. 무슨 얘기냐고요?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찾아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세 가지 사건을 거쳐야만 우리의 속상태,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다 처리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도 고난주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 다음에 3일만 부활했다고. 그 3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하신 일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 그 다음에 땅의 마음 속에, 쉐월의 마음 속에 세 가지 과정을 예, 완성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아이, 뭐 그런 거 알아야 구원 받습니까? 네? 그런 거 알아야 구원 받습니까? 알아야죠. 처음에는 몰라도 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창조주의 하나님 아들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그 극심한 고통,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 창피와 모독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살았는데 말로만 풍년, 말로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이 10억이 피어 10억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내 생각만 하면은 10억을 주어서 나를 살린 사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내 빚진 거 10억을 갚아준 사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고 부활해주시고 나를 살린 게 돈 10억, 100억, 1000억입니까? 어렸을 때 참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열차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간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서 왕이나 임금이라도 못 간다. 지식이 제 아무리 박박 쌓아도 못 간다. 어떻게 돈으로 따지느냐고요, 이거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도 그냥 쓰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 종교개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들끼리 만드는 말 가지고 인간이 인간끼리 쓰는 성경 가지고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천국 간다고. 절대 아니거든요. 십자가 죽으신과 3일 동안 부활하기 전에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써놨는데 그 궁금한데? 궁금한 거하고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 개개인이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큰 물고기 뱃속에 뱃속이 아니었죠? 예. 매에. 이거는 뱃속이 아니고, 예. 창자, 마음. 예. 크게 따지면 창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자, 마음 해놓으면은, 그것도 무슨 놈의 창자? 무슨 마음? 그러고 앉았거든. 왜? 물고기 하게 되면 생선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5일째 만들었다. 이게 고래다. 어디 고래라고 썼어요? 영어 번역이 고래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그리고 영어 성경 보고 번역한 사람들은 큰 물고기 고래 그러고 앉았어요. 바다에서 제일 크니까 고래가. 왜 큰 물고기니까. 한국에서요, 우리가 있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 물고기와 피라미, 조그만 물고기. 세상에서 범죄를 하고 교도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뭐 시시하거나 뭐 별거 아닌 죄를 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도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 감옥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피라미다. 진짜 큰 물고기는 저 교도소 저 밖에 있다. 그래서 물고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도 얘기해요. 사람. 사람을 얘기한다고. 성경에서 물고기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보면은, 예. 자, 천국은 장소만 알고 있는 사람들, 참, 언제까지 성경에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도 편한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어느 그물에 들어가 있어야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니까 여러 종류의 물고기로 알고 있다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 나와요. 못된 것. 좋은 건 선한 거예요. 선한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거 악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면 바다에서 잡힌 각종 물고기가 선한 것, 좋은 것, 못된 것, 악한 것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그 바다는 바다로 보면은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의인들, 예, 하나님의 아들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 다 들어가요. 악한 거, 아주 못된 물고기, 마귀나 마귀 자식도 뭐라고 나와요? 물고기로 나와요. 옛뱀 마귀 사탄도 큰 물고기라고. 그래서 여기 각종 물고기도 물고기 종류별로 물고기가 아니에요. 각종 물고기를 찾아보면은 물고기를 이제 사람으로 나온 건 알아요.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런데 각 종이 물고기의 모든 종류, 물고기가 몇 종류나 되느냐 하는 그 종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3장 47절. 이건 한글 성경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바다에 치고, 예, 각종 물고기에, 예, 영어 성경이, 예, 종류로 써놔서 종류. K-I-N-D 해서 종류로 해놨는데, 다 같이 합시다. 뭐라고 나와요? 게누스. 게누스. 게누스. 예.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요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가야 돼요. 각종, 예, 각종, 예. 자, 다 같이 요 읽을 수 있어요. 다 같이 게노스, 게노스, 게노스. 여러 종류가 아니고 종족이에요, 종족. 자, 자손, 가족, 종족. 그러니까 여러 가족들, 여러 자손들, 여러 종족들. 그래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모으는 그물이다. 사람이라고 생긴 각종의 모든 사람. 크게 따지면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라는 게 뭐냐. 그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 다 모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마귀 자식, 하나님의 아들들 다 모아요, 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맡긴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가만 계산해보니까 뭐 주님 올 때 아직 멀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해가면서 성도들을 들볶아서 자기 이익만 취한 사람들. 두 번째. 요한복음, 아, 저, 마태복음 25장에, 예,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게 주님이 오실 때 미련한 처녀 뛰어내버리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달란트, 다섯 달란트 늘린 자와 두 달란트 늘린 자, 예, 주님한테 인정받아. 근데 한 달란트 땅에다가 파묻은 사람. 어느 땅에다가 파묻어요? 어느 땅에다? 땅에 파묻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달란트니까, 예,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예, 금속이니까 녹이 안 서렀을 것이다. 그런 엉터리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 중에 엉터리 해석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땅에 풀을 던지러 왔다. 불을 왜 던지러 왔느냐? 모르겠다. 적당히 풀자. 그래서 여러 각종 물고기 모든 종류를 다 모은 게 아니고 물고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즉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 모아요. 예수 안 믿은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데 아주 악한 존재 나눈다고요. 나눠요. 어디에? 그게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바다 하니까 또 그냥 뭐 짠물바다만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건 완전히 초보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예, 그물을 내리는 찬송가 있죠. 처음엔 찰싹거리는 바다 찰싹찰싹 해도 그것만 무서워해서 못 갔는데 나중엔 배를 타고 바다 중심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물 던지자 던지자 그렇게 찬송가를 불러도 바다가 나오면 짠물바다 물고기 나오면 생선 각종하면 모든 생선 물고기 이러고 앉았으면 얘기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한 게 궁금하도록 유도를 해서 가르쳐줘야 돼 궁금하지 않는 성경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궁금하도록 가르쳐야 돼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 만들면 돼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당, 예.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마귀자식. 예. 두 종류를 모아서 분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 종류가 몇 종류나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그물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 그물이 얼마나 큰지 지구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몽땅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물이야. 엄청난 규모의 그물인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죠?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물고기의 마음속이었죠. 마음속. 이걸 내장이다. 내장이다. 창자다. 그래서 창자, 내장, 마음을 사람이 그냥 슬픈 게 있고 처절하게 슬퍼가지고 병까지 생겨요. 병까지. 왜? 마음으로 느끼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병. 어느 존재 속에 내가 있느냐, 어느 존재가 내 속에 있느냐 하는 이러한 그 큰 물고기, 옛뱃막 사탄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왜 들어갔다 나왔느냐? 네. 사망을 주장하는 옛뱃막 사탄이에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들어갔다. 누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 계시록에서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 나는 들어갔다가 키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마귀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도 요한이 그걸 계시록 확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 옛뱃막 사탄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도 열고 들어가고 나오실 때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 사탄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큰 물고기. 그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땅속을 이제 오늘 두째 시간에 땅속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땅속에 들어가려면 준비할 거 있나요, 뭐? 꽃갱이. 예? 꽃갱이 가지고. 뭐 들어가야 돼? 꽃갱이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왜? 해야 되니까. 아, 숨을 쉬나 못 쉬나 생각 안 해요? 두 번 들어가죠, 땅 속에. 자, 쉬었다가. 예, 두지 시간 합시다. (웃음) 자, 기도 장소 중에, 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반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기도했다. 왜 땅 속에 들어갔을까? 바위굴이냐, 땅 속이냐, 그것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보니까, 예, 땅의 마음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 그래서 물고기가 각종, 각종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인간. 그것을 큰 물고기, 모든 종류의 인간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예,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고. 악하다고 하는 기준은, 예, 예뱀, 마귀, 사탄, 예, 큰 용, 사람을 미혹시키는 놈. 예. 그래서, 악한 물고기 중에 대표는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의 어디에? 예. 뱃속이 아니고 여기도 마음이었죠? 예. 매에. 예. 마음 속에. 큰 물고기 마음 속에. 그 큰 물고기 마음 속에는 건, 예, 옛뱀 마귀 사탄의, 예, 마음 속이란 말이에요. 마음 속. 그래서 요것을, 예, 신약에서 땅의 마음 속에 계셨다. 요 땅을 풀어야, 예, 큰 물고기하고 요 땅하고, 큰 물고기하고 땅하고 연관이 돼요, 이렇게. 아, 큰 물고기가 요 땅이구나. 우리는 땅에, 땅 속을 하면은 속이 시원해. 왜? 탁 갔다 그러니까. 근데 땅의 마음 속에. 예, 땅의 마음 속에. 웬 땅이야, 갑자기? 바위 무덤, 바위 속도 아니고 웬 땅이냐? 그래서 큰 물고기가 옛뱀 마귀 사탄이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 요 땅도, 물고기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인과 악인 나왔죠? 마찬가지로 요 땅도, 예,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예, 선한 사람이 나오고, 예, 악독한 사람이 나오고. 땅도, 예, 땅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원어로 볼 때, 원어 성경을, 예, 기초가 되어야, 예, 번역 성경도, 아, 수준이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구나,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얘기로, 예, 마태복음 5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세상이에요, 세상. 예. 한글로 세상. 근데 성경 보면 요 인간 세자. 인간 세자. 여기도 인간 세자예요, 똑같이. 그래서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이제 봐봅시다. 자, 너희는 그래서 휴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 테스 게스. 예, 헬라어로 다 같이 개.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성경에 개라고 뜻을 알아?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 세상의 소금이 중국어 성경 가면은 인간 세자 위상자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세상의 소금에 무조건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다 같이 게스 소유격에 게 소유격.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아까는 개였는데 요거는요 뭐라고 하냐 코스모스 다 같이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자, 영어 성경은 아까 어스로 했죠.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light of the world예요, world. Of the earth가 아니고, of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러니까 각 나라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다. 관심 없어. 그냥 더 라이 빛과 소금만 얘기한다고. 만약에 빛을 얘기하면은 자 불교도 빛을 가리켜요. 너희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라고 본이 되라고. 그래서 연등 등을 매달려 등. 그날 하루 매달면 그만이야 또. 며칠을 매달았느냐. 뭐 그런 얘기 내가 들었는데. 절에다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등도 큰 거 해준대. 조금 낸 사람은 일반 등. 그건 나 모르겠어요. 난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서 큰 등을 갖다가 붙였다. 그러면 빛을 많이 비춰야 돼. 무슨 빛? 인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빛을 비춰줘야 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빛만 비추는 것인지 세상인데 다 같이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래서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 그래서 요 세상은 예, 개. 개. 에이. 발음이 개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예. 근데 한글 성경은 무조건 인간 세자, 위상자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뭐 어쩌라고? 그냥 빛 노릇 된다. 빛. 빛을 비춰라. 누가? 네가 빛을 비춰라. 아니죠. 요한일서 1장 5절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러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있는 성도는 자연히 뭐가 돼요? 이 사람도 빛이 되는 거죠. 왜? 빛 대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빛을 비춘 내용이 뭐냐? 왜 코스모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영어에서 월드인데 어, 낮에는 빛을 비추는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라이트를 달고 다녀야 되나, 그러면? 근데 소금도 그래요. 예. 소금도. 예. The salt of the earth. 예. 요게 지구냐? 땅이냐? 예.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아니고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할 때, 다 같이 개. 네. 야, 요 개라는 단어 썼어요. 야, 코스모스와 개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180번에서 예, 200번 안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보면은 180번에서 200번 쓰인 단어들이에요. 이 개 코스모스 하나는 월드로 풀었고 하나는 얼스로 풀었고 궁금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궁금하게 안 가르쳐. 그냥 세상에 축복받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예수를 가르쳐놓고 나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넌 예수 믿으니까 믿는다. 그거는 신념일 수 있다고. 나 믿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좋으니까 믿는다가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려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존재는 들음에서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말씀 공부하면 되지 말씀이 뭐냐고. 아니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도 돼. 자기들끼리 대화가 되고 자기들끼리 믿음 좋다고 하면 그건 끝이야.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게 그만 교회에서 알아버렸어. 담임 목사님 찾아오지, 부목사 찾아오지, 사모님 찾아오지, 교회 권사님들 막 다 찾아오고 난리가 나서 그 떠나면 어떡하냐고 교회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그 교회의 성도가 여유 있고 공부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교인입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사람도 교인이에요. 똑같은 거룩할 성자,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못 가게 했던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누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 교회에 있다가 먼저 떠난 사람을 만났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시지 왜 그걸 알려줘가지고 시끄럽냐고. 그럼 어떡하느냐고 감옥 간다고. 그건 좋은데 떠나는 걸 막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라.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냐. 그러면서 그 교회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교회를 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누가 왔다가 며칠이다 한 달이다 1년이다 2년이다가 떠나도 안 붙잡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 갈 때는 왜 안 붙잡았느냐? 왜 안 붙잡았느냐? 근데 왜 형제가 떠나라고 하니까 온 교회가 시끄럽게 난리가 나느냐? 한번 분석해 보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을 해 봤더니 돈 없고 권세 없고 그 교회에서 물질 빼고 뭐 일 빼놓고 나면은 숫자만 채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 한 사람의 값어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나간 사람 보고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를 붙잡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소리 없이 교회 시작하고 긴 세월을 떠날 동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가도 신경도 안 쓰고 떠나도 신경도 안 쓰고 했던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 교회. 그 난리를 빚은 사람들이 석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명도 연락을 안 해. 성경에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의 성령을 네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아빠호 파테르라고 부르게 했다. 그러면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교회 왔으면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똑같은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고 하느냐고 해. 남들이 인정해주면 안 해주는 것보다 낫겠죠. 떠나고 3개월도 안 됐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조금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 교회는 다닌 지 몇 년 됐느냐? 10년, 20년, 30년, 막 50년 됐는데 성경 물어보면 몰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성경에 어떠한 거 안 가르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저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은 천국 당한다고. 성경이 어느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까? 이 세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회개할 일. 예수 영접하고 10년, 20년, 30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늘어난 얘기예요. 주일날 대중기도 때 지난 6일 동안 뜻대로 못 사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세상 소천할 때까지 그러고 회개기도만 하다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거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 뜻대로 한 번도 안 해주었는데 환영해 주겠어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뜻이 맞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도 주님과 아버지와 나하고 뜻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게 되라고 했어요. 뜻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고. 착각이요? 아, 나 미국 간다고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나 미국 간다고 표 사가지고 왔다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어딘데 함부로 가고 말고 해요. 그런데 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개라고 한 단어와 코스모스라고 한 단어 또 있어요. 두 단어가 오이쿠멘의 아이온 네 단어가 있어요. 세상 땅 천하 한 단어가 네 단어가 있다고 네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여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관심도 없어요. 왜? 나하고는 관계없는 땅이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고? 무슨 불? 그것도 불도 관심도 없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교인이면 되니까. 그래서 땅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2차 대전 때. 원자탄 터지고 나면 땅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땅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인간들을 불쌍히 생각했겠어요? 땅에 불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원자탄 던졌다고. 그런데 땅이 뭐 무서운 관계가 있어요? 아까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세상 물고기가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의 우두머리예요. 옛밤마귀 사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계시다가 나왔어요. 마귀 사탄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땅의 마음 속에.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악한 자의 우두머리에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마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3일 동안에. 그래서 옛뱀마귀 사탄의 마음 이번에 땅 속에 땅의 마음 속에 풀면서 요 개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옛뱀마귀 사탄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땅에 다 같이 개의 카르디아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요 땅이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개냐? 그래서 이제 개의 맛을 알아야 돼. 개가 어떻게 생긴 건지, 개가 뭘 하려고 만드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제 개를 분석하면 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그래서 요 개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를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번역에서는 뭐냐? 요 개를 예, earth 지구, 지구 또 세상, 땅, 하늘 천지할 때 지, 예, 주로 이렇게 풀었어요. 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가면 자, 산상수훈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러면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 온유한 축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성격이 괴팍한 데 들어가세요? 예? 괴팍하다 하면 온유한 거 아니죠 또? 왜 온유를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런데 아주 성격이 나긋나긋하고 사람들 보면 화도 안 내고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야 그 사람 만나면 진짜 밥 맛나? 아,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면 보상으로 뭐가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러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자, 땅이 비싼 데 있고 싼 데 있고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어느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제. 예, 문 앞에 있는 아주 좋은 예, 비옥한 좋은 땅을 달라고 그렇죠? 자, 도시에서 사는 사람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돼 이제? 명동. 명동? 아, 지금 미국이, 미국 아닌데, 명동 얘기라고 있어. 미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데? 뉴욕. 예? 뉴욕. 맨하탄. 명동 땅이 더 비싸요. 여태까지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미국 와서도 명동 땅 얘기하고 앉아서. 명동 땅도 어디가 제일 좋은데? 1번가. 명동 1번가, 1번지. 상호권입니다. 아니 한국은행이 아니고 돌로 지은 한국은행 본점을 오른쪽에 지금은 몰라 그 전에 상업은행 본점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는 시청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에는 명동으로 가는 게 갈라져 있는 그 코너에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20년 전만 해도 5천만 원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억 가는지 몰라.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에요. 예수를 땅을 한 번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어느 땅 달라고 기도를 시켜본 적이 하나도 없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이런 엉터리 얘기가 나온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온유한 자는. 그러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땅은 좋은 땅이 계세요? 나쁜 땅이 계세요? 근데 이게 무슨 땅이냐고, 무슨 땅.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가서 5년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래서, 큰 기대를 했어요, 진짜 독일 갈 때. 근데 막상 성경, 독일어 성경하고 나온 거 쭉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아! 의미가. 그냥 번역을 해놓고. 루터가 루터교를 만들었는데, 독일의 국교가 돼, 독일의 국교. 그러면 독일에 태어난 사람은 루터교를 가면은, 독일에 태어난 루터교에 가면은 돼. 그러면 뭐 다 구원받는 거야, 천주교처럼.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이건 완전히 끝난 거라고. 루터교가 종탑에 딱, 딱 그려놓은 거 아니야? 네, 루터교가 십자가 대신에 닭을, 닭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독일 가서 보니까, 그 경상도 남자들이 여자를 좀 하대하잖아.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를 지금도 많이 써먹는 데가 경상도 남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독일 남자들도, 예. 큰 소리 쳐요. 자, 불란서는 화장품이 세계 최고로 잘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불란서는 남자, 여자 하면 태양이 누구예요?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남자가 태양이야, 불란서는.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쓴다고 그래. 근데 독일은 반대로 누가 태양이에요? 독일은. 여자가 태양이야,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도 곧 죽어도 죽기 싫으니까 그 교회 종탑 그 저 십자가 대신 닭을 매달아 놨는데 여자들은 항상 암탉이라고 그래. 남자들은 수탉이라고 그래. 그러면 연애가 안 돼. 그 연애할 때가 되면 좋은 사람 생기면 여자가 저거 무슨 닭 하면은 암탉 하면은 그 이제 조건 프로포즈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예수는 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 땅을. 무슨 땅을 주느냐? 자, 땅으로 얘기해도 들어맞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가나안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럼 그렇게 풀으면 정답인가? 그것도 정답이 될 수는 있는데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는 복이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은 지구상의 면적인 땅도 있지만 감추인 땅이 있다고 감추인 땅. 감추인 땅이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이 된 사람은 또 세상인데 코스모스예요. 걔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그 나라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말 쉬워요? 어려워요? 뜻을 모르고 말을 배울 때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얘기가 태어나서 어느 단어 제일 먼저 배운다고? 엄마, 아빠. 아니야. 우는 거부터 배우는 거. 우는 게 언어야. 근데 애기를 처음 낳은 사람 애가 울면은 우는 걸로만 알지 애가 배가 고파 우는지 배탈이 나서 우는지 오줌 싸고 우는지 몰라.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전부 울면 돼. 근데 조금 크면은 좀 컸다가 엄마가 먼저 나와서 아빠가 먼저 나오겠어요. 아빠는 나오지, 엄마는. 하나님 나라는 아빠가 먼저야. 세상 나라는 엄마가 먼저예요. 아빠 먼저 하는 사람도 있어. 아빠 먼저 하는 사람, 그건 특별한 사람이야. 예. 자.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우는 거 빼놓고 단어를 배우는데, 엄마냐, 아빠냐, 제일 먼저 그거 배워. 그 다음부터, 그 말을 하는데 눈을 보고 말하는 걸 배우면 철이 들은 거야, 얘가. 그 다음에 단어가 몇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몇 단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단어야. 응가, 쉬.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배우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 나머지는 이제 올마를 국어 올마를 많이 사람을 만났느냐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느냐 사람들 올마 대화를 많이 했느냐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 전문적인 용어가 성경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냥 알았던 단어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예수 예수는 알아. 근데 예수의 육하원칙. 언제, 무엇을, 왜? 왜 예수가? 뭐 때문에? 어떻게 예수라고 소리를 들었느냐? 하는 육하원칙이 나오면 답을 못 해. 아, 예수 좋고. 예수. 몇 가지 빼놔. 그럼 없어요, 답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도 육하원칙으로 설명이 다 나와야 돼. 네. 죄사함도 그래요. 구원도 그래요. 이런 걸 모르니까 너 죄사함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가지고 구원파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성경의 기본적인 단어가 500단어예요. 500단어. 500단어인데 50단어만 제대로 알면 되는데 제일 먼저 예수도 몰라. 예수는 알아. 근데 예수 설명하라고 그러게 되면 기본도 안 돼 있다고. 기본도. 가장 쉬운 단어 예수가. 구원? 예수 다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하는 어느 장소, 이게 나와야 돼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인물적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알고 말하는 사람하고 주님 만난 사람하고 얘기하고 주님 만난 사실도 없고 상상해가지고 예수 가르치는 사람하고 얘기 달라요. 예, 한국에서 미국하고 달라요. 유럽에 갔더니 돈을 뭘로 따져요? 시간이 돈이라고, 시간. 근데 한국은 뭐가 돈이에요? 시간이 아니죠? 아주 그냥 쪼개가지고 사람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 가지고 바빠, 늘 바빠. 예? 바빠. 한국 사람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제일 애먹은 게 뭐냐면 20명, 30명이 모여가지고 새마을 교육을 받을 때 군대도 그러고 집합하면은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몇십 명이 기합을 받아. 근데 늦게 간 사람, 아, 나는 1분 늦었는데요? 아니야, 기합 주는 사람은 안 그래. 여기 몇 명? 20명? 그럼 너 20분 늦게 온 거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한국 사람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 개인주의에서 복합적인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느 땅? 한 번도 땅에 대해서 전문적인 농사를 짓거나 지질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땅 하면 그냥 땅이에요. 그거 다 아는다 하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이 골치 아프게도 3일 3야를 가서 기도한 장소가 땅 속이 아니고 땅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땅의 마음. 왜 큰 물고기 뱃속을, 큰 물고기가 마귀 사탄까지 올라갔는데 왜 땅의 마음 속할 때 그 땅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그래서 신약성경을 공부하면서 땅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본 개, 두 번째 코스모스, 그 다음에 오이쿠메네, 그 다음에 아이온. 네 가지 세상, 천하, 땅 하는 이러한 의미를 네 가지가 다 달라요. 이 구체적인 게 현실화되고 성경 보는 것하고 그냥 땅인지 세상인지 천한지 뭔지 모르고 그냥 성경 보는 것하고는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에,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요 개라는 단어가 아까 큰 물고기 의인화 시켰죠, 의인화. 사람을 가지고 해요, 사람을. 어떤 존재를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선한 예수님과 대표로 악한 마귀 사탄 둘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땅도 선한 의로운 악한 불의한 둘로 나뉘어요. 개 악한 선한 불의한 의로운 개도 나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아까 봤던 대로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의를 위한 핍박을 위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도 장소냐 가는 존재냐 장소냐 가는 존재냐 마찬가지로 아까 읽었던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도 의로운 존재냐 악한 존재냐 이게 나와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서 미안한데 요한복음 8장 8절도 자 8장 8절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여자만 지금도 두들겨 맞는데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 그 땅에 썼구나 그래 땅에 썼구나 미안하지만 그냥 지구상의 땅이 아니에요. 왜? 간음한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장소가 땅 바닥에 흙이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돌로 지은 성전 아니었어요. 성전 마당이었다고. 그래서 성전 마당은 흙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돌을 깔았어요, 돌을. 그런데 손가락으로 땅에 섰다가 아니라 돌 위에, 돌바닥 위에 섰다가 하는 거 땅에 섰다고, 땅에.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을을 놓던 시작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여자만 남았더라. 땅에 쓰시니. 그래서 한절 이제 올라가 봐야 돼.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 썼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두 번째 더 나갔더니 8장 8절도 뭐가 나와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 썼어요. 땅에 썼다. 이거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돌로 지은 성전은 바닥은 전부 다 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라고 하면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땅에다가 뭘 썼어요? 손가락으로. 뭘 썼는지 몰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첫 번째 땅에다가 쓰고 저희가 묻기를 많이 아니야. 왜? 뭘 자꾸 묻느냐.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예, 일어나 손가락으로 돌 바닥에 쓴 내용이 뭐냐.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다가 썼어요. 왜? 돌로 된 바닥에 썼는데 왜 땅에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디에다가? 그들 마음에다가 쓴 얘기라고 했다고, 마음에다가. 그래서 구약에서 육의 신비에 썼다가 있고 돌비에 썼다. 돌비에 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썼다, 돌, 흙이냐? 흙 아닌데? 왜 돌인데? 아, 저, 땅인데. 땅이 흙이 아니고, 개라는 단어인데. 성전 바닥은 돌로 되어 있는데, 왜 땅에 섰다고 하느냐? 호세아서에 가면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 있는 흙에. 근데 흙인데 땅에 서서 여기에. 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는 흙이라는 번역도 있거든, 흙이라는 번역.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공부하고 나면, 야, 성경이 말하는 땅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땅하고 세상 천하 땅, 아, 이게 의미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주님과 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이제. 오늘날도 우리에게 땅에 섰다, 우리 마음에다가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땅에 선 거하고 똑같은 일들을 한다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땅에 섰는데 봐보세요. 땅에 섰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아, 땅에 섰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따라가세요. 양심의 가책을. 땅에 쓴 거예요. 그들 돌비 같은 마음에다 쓴 거예요. 마음에 썼다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해. 땅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정말 헬라어 원전, 히브리어 원전을 보관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괜찮아. 내용과 의사, 뜻이 전달이 돼서 나하고 주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돼. 그 원어를 공부, 원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의미 전달이, 뜻이 전달이 되고 존재화해서 내 사건이 되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자증을 해서, 오늘 또 시간 때문에 지금 이제 끝나는데, 다음 주에 개라고 하는 단어를 근본적으로 공부하면서, 개의 마음이에요. 땅에다가 쓴 게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마음에다가, 육의 신비에 쓴 거예요. 그러면 그 혈과 육에 속한 사람 마음에 썼으니까 그 땅 개는 그럼 부정. 그러니까 아까 큰 물고기가, 자, 나무, 돌, 하늘, 땅, 바다, 모든 삼라만상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건 다 감추인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큰 물고기, 물고기 제일 큰 물고기는, 물고기가 사람이었죠, 아까.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옛뱀막 사탄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라고. 어떻게? 들어갈 때 나는 음부와 사망의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 열고 나오신 거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큰 물고기처럼 선한 자, 악한 자처럼 땅도 선한 자, 악한 자가 이제 구분이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땅, 개라고 하는 단어, 개. 개가 열려야, 예, 이게 이제 그 개의 마음속, 땅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땅의 마음, 옛뱀막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 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에 옛뱀막 사탄이 집어넣던 마음을 다 깨트려 버리신다고. 요거 이제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해서 계속 풀어 나가 봅시다. 자, 주기도문.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데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이거 왜 안 넘어가? 여기다. 네. 엘데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 델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하이아테스 헤민 하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피에멘 토이소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세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